Oh, you better stop. Oh, you better stop. Oh, you better stop. Oh, you better stop. 오늘따라 주체감돼 기분이 언제까지야 말도 안 할 거니 달라도 너무 달랐어 넌 솔직히 두 눈을 감은 거야 처음도 아닌데 뭘 그래 입었니 지금 뭐가 중요해 우리 믿음이 깨진 거 진짜 안 보여 우리 사이 불보듯 뻔하잖아 마치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어줬던 거 알아 했는데, 내 맘 다 얼른 했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넌 계속 가슴이 난 답답해 우린 마치 쉬고 가는 커피 꺼져가는 촛불 같아 좁혀지도 절대 안 좁혀지네 우리 사이 나도 사실 내 입으로 말하기 싫어서 계속 기다린 거야 방법을 알고 있어도 서로 짖어서 힘에 부치는 거야 우린 하나큼 했어 나도 알아 근데 이대로 끝은 게 아까워 하지만 또다시 우리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어 달리 달리 방법이 없어 달리 달리 되돌아가 길을 잃은 것 같아 Oh you better stop Oh you better stop 방법이 없어 달리 달리 방법이 없어 달리 달리 되돌아가 길은 없을 것 같아 Oh you better stop Oh you better stop Yeah I'll be on my way You'll be on your way baby 혹시 몰라 네 생각이 날 때 계속 기울래 그래야만 힘을 내 딴 생각은 안 할래 나 네 생각도 비울래 yeah. 버겁게 매일 힘겹게 나를 견뎌왔던 거 알아 낫지도 않는 걸 길게 그 필요 없어 그만 가줘 Now I feel 방법이 없어 달리 달리 방법이 없어 달리 달리 You'll be on your way. I'll be on my way. You'll be on your way.